우리나라에서 정종이 200일 전투 성과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북창지구 탄광연합기업소에서는 50일 동안에 계획보다 만여 톤의 석탄을 더 생산했으며, 덕촌지구 탄광연합기업소 서창송연탄광에서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석탄 생산을 1.2배로 장성시키는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평양의 려명거리 건설장에서는 불과 100여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50층과 55층 저고층 살림집 골조를 완성했습니다.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에서는 수입에 의존하던 고온 그리스를 자체 힘으로 개발한 것을 비롯하여 가치 있는 기술력 신안들을 생산에 받아들여 조력 생산에 기여했으며, 신의주 건재공장에서는 아크릴 수지 칠감 생산 공정을 새로 꾸려놓았습니다. 자강도 안의 잠옷 부문에서는 지난해보다 100여 톤의 봄누에 고치를 더 생산하여 최고 생산 실적을 기록했습니다.